어디 서든 떠올라 무얼 하든 생각나 너의 향기가 내게 불어와 멍하니 걸어가다가 너를 만날 때마다 내 입술이 굳어가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말 하루도 하루도 하지 못한 말 사랑해 사랑해 내가 아는 다른 누구보다 언제나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은 너였다 하지만 스쳐가는 눈길에 지나치는 손길에 느린 심장이 서둘러 뛰고 나를 안 보아줄 땐 말을 안 걸어줄 땐 가슴 먹먹해지고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웃어본다 그러다 그러다 눈물이 난다 사랑해 사랑해 내가 아는 다른 누구보다 언제나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은 너였다 내일이면 네 옆에 있을까?